디아캐스트 MC 엔조이가 돌아왔습니다. 아... 아니 제가 이거를 별로 그렇게 좀 이렇게 별로 뭐야? 김예슬 씨한테 너무 저한테 의존적이다 디아캐스트가. 아,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 잘하시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지난번에 재밌게 하셨다면서요? 저번 녹화 때 남자 3명에서 칙칙하이 해갖고 반응이 좋던데 그래도. 재미 있는 거랑 네. 또 구성 있는 구성진 거랑 또 다르니까. 그래요. 네. 없으면 서운하죠. 이번이 우리 지금 몇 회 녹음인가요? 이제 11회차죠. 아, 그렇군요. 이렇게 떠든 게 10회가 넘었네요. 네, 그래도 띄엄띄엄 해서 아마 열심히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게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는 부지런하게 하고 있네요. 네. 약간 규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을 때 하는 거라서. 네. 뭐, 그간은 뭐, 이렇게 두 분 별일은 없으셨는지. 아, 별일이 있다가 없다가 그냥. 네. 건강한 게 최고입니다. 아, 건강하게 잘. 네.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렇군요. 오늘은 그래서 저랑 오노인 씨랑 김예술 씨, 그리고 저희가 게스트 한 분을 모셨는데, 어떻게 좀. 오랜만에 네. 저희 셋이 모였네요. 네. 네. 아, 셋이 진짜 오랜만에 네. 모였어요. 세 명에서 오랜만에 그리고 모였고. 네. 또 좀 색다른 게스트가 오늘 아 네. 네. 어떻게 이렇게 좀 어떻게 자기 소개를 먼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패션 사진 하고 있는 이동호라고 합니다. 아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동호 씨. 네. 이동호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김예술 씨가 나름 캐스팅 하신 건가요? 예, 뭐 제가 또 팟캐스트 얘기를 하다가 네. 얘기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아... 같이 떠들면 이게 예. 맞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 터는 게 같이 터는 게 맞아요. 같이 대화할 때 그 감정 몰입이라 해야 되나? 아...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연기하는 듯한 느낌인데 그 연기가 그게 가식적이라는 게 아니라 네. 그 영화에서 보는 그런 장면. 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분은 같이 팟캐스트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바로 아하. 혹시 생각 있으시냐 그렇군요. 그 말씀 드렸죠. 그러면은 패션 사진을 한국에서 찍으시다가 네. 오신 건데 어떻게 해서 김예술 씨랑 지금 베를린에서 알게 되신 건지 뭐 그냥 간단하게만 운호인 씨죠? 네. 여기서 운호인 씨랑 저랑 제가 원래는 베를린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언제 하셨나요?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아, 1년 정도? 네. 1년, 2년 좀 안 되는 기간이었죠. 그렇군요. 그때 운호인 씨를 알게 돼서 아, 지금까지 연락을 주고받다가 네. 아니, 일단 제가 실패를 해서 학업에 실패를 해서 초장부터 이제 실패담을 갑니다 한국으로 갔었습니다. 네. 근데 항상 베를린에 좀 목말라 있었다가 이번에 좀 기회가 돼서 아쉽게도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왔더니만 뭐 이런 팟캐스트라는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 라디오를 되게 좋아해요. 했었어요. 그래서 라디오까지 하시고 언제? 아니, 과거에 듣는 걸 좋아하셨다는 얘기 같은데? 듣는 걸 좋아해요. 과거에 근데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들어봤는데 이거 그래가지고 김예술 씨죠? 예. 김예술 씨가 어떠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한번 하자고 네. 예. 근데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팟캐스트 어떤 점이 재미있게 있어서 들으셨어요? 그냥 이게 제가 라디오 들을 때도 그랬던 건데 약간 의무감? 약간? 그러니까 한번 그냥 이게 들으면은 계속 듣게 되거든요. 네. 이런 거를. 근데 이 팟캐스트에서는 보면은 이제 한 분 한 분씩 나오셔서 이제 그런 좋은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자기의 생각이나 하고 있는 뭐 그런 것들 하는데 그게 뭐 다양하기도 하고 네. 저한테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듣는 게. 김예수 씨가 처음에 팟캐스트 기획한 어떤 목적과 굉장히 부합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셨군요. 김예수 씨가. 드디어 11회 차. 나름 방향성이 있어요. 막하는 것 같아도. 아니, 공식적으로 0회차를 빼면 이게 10회잖아요. 그렇죠. 10이라는 의미가 저한테 되게 중요한데, 10번째 게스트로서. 10번째 게스트는 아니네. 저희가 중간에 한 번. 아끼린, 녹아 할로윈 특집. 아, 뭐, 그런 거 있긴 했었고. 9번째군요. 네. 어쨌든, 10회차에 오시게 돼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좋네요. 저희 어떤 중간에 그런 걸 뭐라고 하죠? 마일스톤이라고 하나? 마일스톤? 네, 그런 걸 이렇게 세우고 넘어가는 느낌이 네. 듭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아까 살짝 이제 녹음 들어오기 전에 이야기를 하실 때도 이렇게 실패를 굉장히 몇 번 좀 언급을 하셨는데 네. 무엇을 하셨다가 실패를 하셨는지 조금 가네요. 과거로 좀 가셔야 되는데 네. 갔다 오세요. 좀 많이 가야 되는데 바야흐로 바야흐로 5년 전쯤이죠. 2012년도였으니까 열심히 제가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 패션 스튜디오에서 이제 어시스턴트라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제가 전공자가 아니에요. 사진을 전공하신 분이고 그냥 현장 경험을 쌓자 주의여서 어린 나이에 스튜디오로 들어가서 이제 막말로 이제 뭐라고 하지? 열정페이. 시다? 네, 네, 시다죠. 열정페이 받아가면서 아, 이제 네. 시다를 시작했는데 시다를 시다바리 이게 아무래도 좀 전문 지식이다 보니까 사진도 좀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학비도 비싸고 나이도 있고 한국에서는 도저히 대학을 갈 그건 안 될 것 같고 있는 와중에 이제 같이 일을 하던 형이 그럼 유학을 가라. 유학을 가면 되지 않냐. 한국에서는 이제 힘드니까 유학 가서 넓게 배우고 와라. 그치. 근데 아 형님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유학을 갑니까? 라고 하니까 야 독일은 학비가 없어. 그렇죠. 이 말에 그냥 모든 걸 그만두고 바로 날라왔어. 훌쩍. 베를린으로. 그냥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패션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면은 일을 하는 광경이 일부 영화와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것처럼 막 이렇게 앞에 하얀색 같은 거 뭐 이렇게 해놓고 그쵸? 앞에 이제 뭐 그쵸? 모델이나 연예인이 막 하고 막 뒤에서 막 스태프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카메라를 막 바꿔주고 그쵸? 정말로 그런 그쵸? 걸 하는 거죠. 그쵸? 그 바쁘게 움직이는 게 접니다. 아,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네, 그렇군요. 네, 모든 잘못은 저한테 있고. 아. 뭘 안 가져온 사람도 그쵸. 무조건 일단 그 지금 이 현장에서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그건 다 제 탓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지 깔 사람이 필요한 게요. 총알 바지가 필요한 게요. 제나. 근데 그거 지금 말씀하셔도 상관없는 거죠? 그럼요. 같이 일하셨던 분들이 혹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뭐 괜찮. 네, 괜찮아요. 어차피. 근데 다, 지금 프로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다 어시라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그렇죠. 분들이. 이게, 네.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절차? 인데 요새는 좀 근데 젊은 친구들이, 네. 난놈들이 많아서 그런지, 잘하는 스스로들이,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게 근데 보통은 어시 기간을, 길게는 뭐 10년도 하는 그럼 몇 년 차 때 일로 오신 거예요? 야, 총알 바지를 10년 하면 보살인데 제가 한 3년 정도 됐었나? 2009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렇군요. 그때 나이 제 나이 오전에 여기서 사진 공부를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쵸 원래도 제가 사진을 쭉 하고 싶었었는데 네. 커머셜 이런 패션 사진보다는 좀 순수 예술이나 좀 보도 아니면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그런 거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안 보여서 이제 그래도 사진을 할 수 있는 게 그쪽이니까 있었던 건데 마침 독일이 학비도 없는데 순수 예술로도 사진적으로도 유명하죠. 정말 유명하고 그래서 아 독일 그게 그럼 2012년 몇 월에 여기 12년 5월 달에 정말 거의 뭐 아까 5년? 5년 전? 거의 5년 딱 5년 전이네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 처음에 왔을 때 이게 되게 좋았는데 좋은 이유가 5월이잖아요? 아, 여름이잖아요. 완전 가장 예쁜 때. 네. 날씨도 정말 좋은데 여름이 건조한 게 너무 좋았어요. 아... 정말 단순하게. 처음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와서 겁도 났고 뭐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베 체대 말고는. 아베 체대 그래도 다행히 알고 오셨네. 그러게요. 와서 알았어요. 와서. 아. 와서 알았어요. ABCD인 줄 알았는데 아베 체대라고 해서. 아베 체대로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일단 기후가 저한테는 너무 습한 걸 안 좋아하시니까 약간 건조한. 오늘 씨도 안 좋아하시잖아요. 토할 것 같은데. 습하면 사람이 갑니다, 저는. 그러셨군요. 그래서 네. 어떤 이제 도전의 단계는 어떤 단계를 거치셨어요? 이제 와서 먼저 제일 해야 될 게 어학이죠. 네. 어학. 영어도 못하는 제가 진짜 어학을 하는데 정말 힘들었고, 이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왜, 여기서는 마페라고 하죠? 네, 포트폴리오 마페. 포트폴리오, 뭐, 이제. 저는 그냥 단순하게 사진이 맞아. 사진을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거를 이제, 뭐, 어떤 메시지를 담아야 되고, 무슨. 그런 걸 이제 저도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어학과 그거를 같이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네. 처음. 그래서, 뭐가 맞는지도 모르고, 좀,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아쉽죠. 아무것도 아닌 거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근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때 더 잘할 수 있었던 게 분명한데, 학교도 갈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1년 반 정도 계셨다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1년 반에 어학하고 마페하고 붙는 케이스가 오히려 드물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이 실패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짧은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불현듯. 네. 그렇죠. 이거는 네. 그냥 제가 지레 겁먹고 겁은 아니고 그냥 지레 제 딴에는 그게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 돌아가셔서 한국 가셔서 한국에서 그냥 정해진 목표가 있고 왔는데 그 목표 달성을 못한 거지. 단순하게 학교를 못 갔다. 그 사실. 지금은 뭐 자유로우신 거죠? 그런 지금은 뭐 자유로울 뿐이야. 내려놓으셨어. 지금은 뭐 네,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다시 이제 오신 거는 이제 어떤 계기로 생각? 그 제가 13년도에 다시 돌아가서 바로 일을 시작했는데 다시 패션 쪽 그렇죠. 이제 어시 아까 말씀하신 시다 일을 다시 시작했는데 그 왜 향수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베를린병 그 역으로 이제 정말 심하게 걸려 있는 상태였는데 이 일이 너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그 찰나찰나에는 항상 베를린 생각을 하지만 몸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언젠간 가겠지 막연하게 그러고 지내다가 이제서야 제가 시다를 끝냈죠. 독립을 했습니다. 시다를 청산. 시다를 끝냈다는 건 어떤 의미야? 이제 저희 바닥 이게 저희 표현으로는 독립을 한다고 하는데 진짜 이제 그냥 명함에 포토그래퍼 그리고 이제 제 스튜디오 제 이름이 걸린 스튜디오가 스튜디오 이름이 뭔가요? 이동호 스튜디오. 아 저희, 정말 이름을 탁. 네. 아. 그래가지고 좋다. 네 좋네요. 그렇게 됐는데 뭐 당장 이 신인 포토한테 일을 던져줄 클라이언트는 없을 것이고 맨날 놀고 있는 와중에 오셨죠. 그렇죠. 맞죠. 베를린병이 얼마나 심하셨냐면 오시기 6개월 전부터 이미 그 독일 그 김예수 씨가 운영한 그 벼룩시장 거기서 방 찾으시고 이 가격이면은 가격 리서치 다 하시고 방도 안 났는데 방 찾아. 그렇죠.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베를린에 뭐 혹은 독일에 뭐 아니면 뭐 세계 다른 곳일 수도 있겠지만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아주 잠깐만 살다 왔던 분들도 그곳을 오히려 고향, 마음에 진짜 제2의 고향처럼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는 분들이 은근히 참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 계속 생활해서 답답함을 느끼지만 또 몸은 진짜로 힘들고 나가고 싶지만 뭐 나가려면 필요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들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그럼 병의 근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셔서 오래 생각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향수를 일으키는 어떤 그때 당시에 2012년도, 2013년도 이제 저도 이제 학교 같이 준비를 하고 같이 이제 자주 만났단 말이죠. 별거 정말 없었거든요. 뭐 새로운 사람 만나는 그런 자리도 없었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편의점 가서 맥주 사가지고 마시고 그게 다였어요.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여기 계속 있다면 특별하다라는 한국에서 이제 생활을 안 해봤다 보니까 비교 대상이 없어서 일단은 그 요번에 제가 확실히 느꼈는데 태계에 내리자마자 정말 엄청난 해방감을 느꼈어요. 해방? 해방감. 정말 해방감을 느꼈고 그게 어디서 오나 옛날에 생각했던 걸 보면 여기서의 그 좀 자유롭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그렇게 덜 신경 쓰고 한국은 너무 뭐 눈치도 봐야 되고 신경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좋고 일단 그리고 저는 슈퍼에서 파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좋아요. 특히 좋아하는 슈퍼. 특히 좋아하는 슈퍼 네토. 싼 곳. 아, 그 슈퍼 중에서도 싼 곳. 싼 물가. 지금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기 그 식료품 같은 게 워낙 저렴하니까 한국에 비해서 종류도 많고. 네. 저희가 서울에서도 자취를 하지만. 안 해먹거든요, 요리를. 네. 여기만 오면 해먹고 싶어서 막 냉장고를 부탁해로 혼자 찍고 있습니다. 집에서. 서울은 해먹는 게 더 비싸지 않나요? 약간 서울에서 특히 1인 가정일 경우에는 그렇죠. 사 먹는 게 배달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그냥 그 자유로운 해방감 뭐 또 그리고 뭐 식료품이나 슈퍼 뭐 또 그리고 높은 천장. 저는 이 천장 높은 게 너무 좋고. 일단 몰딩이 없다는 거. 근데 이 방에 몰딩이 있네. 몰딩이. 비슷한 거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흡연도 자유롭고. 아, 그렇죠. 길방이 되죠. 근데 이거는 제가 말로는 설명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정말. 받는 느낌을 말로 설명하기가 좀 힘들죠. 근데 아마 방송에서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 비슷한 감정을 느끼신 분들은 이렇게 키워드 몇 개만 들어도 아 맞아 무슨 얘기하는지 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하는 건가 하실 수도 있고 잔 뒤에 누워있는 거 이거 딱 하나 던져주면은 공감하는 사람들 되게 맞아요. 이 요즘 이제 날씨가 지금 뭐 이게 방송이 올라가는 날에는 아마 더 따뜻할 수도 있고 뭐 다시 또 추워질 수도 있지만 요 며칠 날씨가 굉장히 좋잖아요. 진짜 좋았죠. 네. 오늘 이렇게 가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더운 날씨는 아닌데 여기 사람들이 정말 시내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다들 나와서 그리고 그 와중에 반바지와 나시를 입고 광합성 하시는 벌써부터 그런 거를 너무 즐기고 근데 그런 모습이 재미가 있어요. 정말 보면 저도 아까 산책하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잠깐 누워있다 왔어요. 네. 길에서 김희수 씨는 뭐 네. 아무 데서나 원래 잘 그렇죠. 자연과 뭐 하나가 되는 그냥 눈치 안 보고 누울 수 있는 여기가 좋다. 그렇죠. 맞아요. 아니 그리고 한국은 살인 진드기가 있어서 아 있어요? 살인 진 아 살인 진드기 그 풀에 맞아 맞아요. 맞아요. 아무 데서나 누울 수가 맞아요. 없어요 사람이 그 죽은 사람도 많고 아, 그래요? 한강 저도 뉴스 본 적 있어요. 한강은 아직 없는 걸로 아는데 이제 막 이제 농사 지으시는 할아버님들 맞아. 이렇게 좀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좀 몇 분 계시죠. 그런 걱정인데 여기는 뭐 그런 게 없죠. 개똥만 조심하면 개똥 개똥이 참 많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때 어학하고 포트폴리오 준비하셨다고 그랬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미술 포트폴리오는 좀 여러 번 이야기를 그쵸. 했던 것 같은데 사진은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나요? 저도 그거를 그때 당시에는 하나도 몰랐어요.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저가 그때 준비했던 것 중에 하나, 이거 뭐 얘기해도 되나? 네. 뭐, 아, 뭐 쓸 생각 쓰세요. 근데, 아니, 제가 여기 와서 정말 제일 느낀 것 중에, 재밌다 싶었던 게, 단어에 성이 있는 거. There it is. 여성, 남성, 중성. 이, 그래서 저는, 이, 왜, 단어 중에서, 남성과 여성, 이렇게, 어떻게 봐야 되지? 그러니까, 저기, 슈텍도제라고 하나요? 네. 그리고 저 꽂히는 콘센트가 아마 남성이고, 네. 슈텍도제가 여성일 거예요. 네네네. 네. 슈텍도제가 이제, 돼지코, 그, 뭐지? 뭐죠? 콘센트? 콘센트? 네. 뭐가 콘센트죠? 멀티탭. 그러니까. 멀티탭이 있는 게 돼지코인가요? 아, 그, 플러그. 그 뭐라고 말하냐지? 코드죠. 그냥 우리 코드 하는데.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가 참. 어쨌든간에 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사람이랑 똑같더라고요. 꽂는 쪽이 남성이고 꽂히는 쪽이 여성이더라. 그래서 그거를 사진으로 표현을 했어요. 저는 막 흔들림 있게 해서 이 둘이 그런 식으로 역동적으로 보이게. 네, 그렇죠. 사물이지만 조명도 빨간 걸로 해가지고 했었죠. 그리고 예, 막 그런 거 책상이랑 의자 그리고 포크랑 숟가락 막 그냥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대립 관계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뭔가 상 이게 사람으로 봤을 때 약간 그런 성적으로 느껴질 수 있게 했는데 미흡했죠. 준비가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미흡했던 것 같고 사진으로 표현이 좀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주제 자체는 재미있고 네. 괜찮다고 나름 생각을 했었습니다. 보통 포트폴리오 그 사진으로 마패를 준비할 때도 어떤 주제가 이렇게 좀 있고 그 안에서 해야 되나요? 그냥 막 저도 몰라요. 아 그거는 네. 네, 사람마다 저도 몰라서 그냥 저는 그냥 그렇게 해보고 싶다 해서 했고 근데 뭐 그때 당시에 뭐 지인이 있었는데 그 지인의 또 아는 지인이 그냥 어떤 한 분이 계신데 맨날 그냥 카메라 들고 다니시면서 자기가 본 거 그냥 막 찍어가지고 그걸 전부 인화해서 그냥 진짜 막 순서 없이 그냥 막 해갖고 그냥 학교에 보냈는데 그게 합격이 됐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어가지고 그 형식을 생각하고 접근하면 오히려 마패가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맞아. 그렇군요. 그냥 맞아. 하다 보니 하다 보니 하는 경우가 좀 마패 합격 잘 됐다는 얘기 들었나? 마패 준비해야지 하고 하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평소에 좋아했던 게 자연스럽게 맞아. 지금 묻어나오고 맞아. 교수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 저 이렇게 좀 화제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아, 네, 뭐 하고 싶은 네. 하고 싶은 저 되게 돌발 질문인데요. 네. 타란툴라 키우신다고 들었어요. 아, 네, 타란툴라를 키우고 있습니다. 몇 마리를 키우세요? 지금 저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다섯 마리밖에 없어요. 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면은 약간 그쪽도 이제 어떤 아 기본적으로 타란툴라를 오래 하신 분들은 오래 하신 분 그럼요. 타란툴라를 한다라고 그렇죠. 타란툴라를 다 모든 거를 합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그분들은 뭐 타란툴라 리얼엔 그러면 약간 그 죄송합니다. 설마 죄송해요. 괜찮은데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분들이라고 하시는 거 보면 이제 거기서도 이제 약간의 위계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위계라기보다는 왜 뭐든지 보면 왜 우리 커뮤니티 카페 이런 데 보면은 고수 그쵸 대장급들 뭐 있잖아요 그분들이 항상 이제 사진 거의 이제 주도적으로 운영을 해가지만 그분들의 이제 그 사육 환경을 보면 많게는 막 300마리 박물관이네 집에서요? 네. 집에서. 저도 옛날에 예전에 완전 초기 DC 인사이드 정말 순수한 그 시절에 그 뭐 확실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미 갤러리는 아니었던 것 같고 아마 뭐 파충류 뭐 이제 그런 애완동물 갤러리가 있었는데 진짜 이렇게 벽에 한 벽에 탁탁탁탁탁 있는 거 가둬놓고 가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선반. 네 선반. 선반들 탁 해놓고 거기에 책이 안 꽂혀 있고 네. 다 거미. 사육. 그러면 왜 그거 타란툴라예요 하필이면? 저는 일단 그럼 지금 몇 년 되신 거죠? 처음 시작하신 지가? 타란툴라요? 네. 네. 사진 말고 타란툴라. 네, 타란툴라요. 타란툴라는 좀 몇 달밖에 안 됐어요. 몇 달? 그럼 그렇군요. 네, 네. 계속 말씀하시죠. 네. 네. 무슨 얘기? 어떤 매력이 있어서 타란툴라를 키우게 되셨죠? 그건 만다 좋아하고. 제가 일단 동물을 좋아하는 동물이 크게 봤을 때 파충류, 절지류, 양서류입니다. 털 있는 동물도 물론 좋아하지만 더 좋은 게 제일 좋아하는 건 뱀. 그리고 제가 곤충을 되게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파브르라는 별명을 썼을 정도로 사마귀, 뭐 메뚜기 잡아서 맨날 먹이고 먹였어요. 그런 거 많이 했었고. 어떤 희열을 느끼세요? 키우시면서. 타란툴라. 예,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귀여움을 느끼지 않을까요? 약간 좀 저는 좀 더 디테일한 게 있을 것 같아서요. 아, 네. 사랑스러워요. 되게 구체적인 취향이잖아요. 귀엽죠. 저 얼마 전에 귀엽죠. 이게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그 이렇게 다섯 마리를 번갈아 가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뚜껑 열어보고 먹이 주고 잘 먹나 보고 뭐 이렇게 있는데 훌쩍 시간이 지났는데 보니까 2시간? 나도 모르게 나는 그거를 너무 즐겁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약간 일이 힘들어서 그랬나? 일이 힘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냥 보는 게 너무 재밌고 그리고 이 왜 타란툴라는 원래 우리나라에 없는 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종이 내 집에 있고 그리고 이렇게 큰 거미가 같이. 존재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색깔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다 좀 다르던데. 네, 저한테 지금 있는 아이들은 이름과 함께 되게 소개를 좀 애칭들이 있겠죠? 있겠지 당연히. 아, 애칭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저를 화나게 했었어가지고 이름을 다 제가 없앴습니다. 오.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괘씸하다. 그 화난 이유는요? 먹이를 안 먹어서. 엄마가 자식한테. 진짜 정말 좀 지금 그 생각했어요. 먹이를 주면 먹을 것이지. 투정했어. 그래가지고 용서할 수 없지. 지금 외모의 어떤 그런 묘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한 마리 로즈 헤어라는 종인데요. 네. 로즈 헤어. 아, 저 그거 좋아해요.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등갑이 분홍빛. 그 와중에 분홍색이. 분홍빛. 진짜 예뻐요. 그리고 배가 엄청 빵빵한데, 이거를 제가 우스갯소리로, 죄송합니다. 우스갯소리로 표현을 하는데, 친구들한테, 배가 얼마나 빵빵하냐면, 이거를 밟았을 때, 이 아이의 이, 이렇게 밟으면 뭔가 튀겠죠? 그게 한 7m는 날아갈 것 같아. 빵빵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정도로 빵빵하고 그걸 보면서 저는 귀여워하는 거죠. 그 통통한 위태위태한 통통. 그리고 한 마리는 아 이거 뭐 다 일일이 설명을 해드려도 되나요? 원하시는 대로. 네, 뭐. 네, 한 마리는 또 그람솔라 그로사라고 그람솔라 그로사 그 종인데 그 아이는 검은색인데 이제 등갑이 은색입니다. 은빛이 약간 너무 멋있겠다. 그거는 멋있겠네. 멋있죠. 그게 좀 값이 조금 나가니까 조금 그나마. 뭐 그리고 하나는 그레이스모크. 그레이스모크. 그레이스모크는 몸은 까만데 털이 회색. 회색이랑 은색이랑 뭔지. 그럼 은색은 진짜 은색입니다. 진짜.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반질반질해서 광이 나죠 광이. 그리고 그래요. 그 나머지 두 마리는 아직 유충이에요. 유충이라서. 유충? 우와. 네. 그럼 유충일 때는 먹이나 이런 건 어떤 식으로 관리를? 원래 주는 먹이들이 다 이제 아시는 웜 있잖아요. 네. 애벌레. 밀웜. 네, 밀웜. 그 아이를 주는데 유충들한테는 그거를 가위로 반을 잘라서 줍니다. 그렇군요. 작게 해서. 근데 요새 많이 커가지고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또 기분이 좋네요. 얼마 전에 탈피를 했다고 그게 그 소식 들었어요. 걷는 거예요? 그쵸. 네. 성장을 했다는 뜻이죠. 지다. 포켓몬이 아닙니다. 지다가 아니라 성장이죠. 갑자기 거기서 뭐 날개가 나오고 이러지 않고. 지진이 포켓몬 때문에. 아, 그렇군요. 아, 저 이런 거 저도 좀 관심 있는 편이에요. 아, 아시잖아요, 저 옛날에. 뭐지? 저분도 취향 되게 독특하시죠. 여기서 얘기했었나요? 저 옛날 공터에 있는 드럼통에서 장구벌레? 모기애벌레 키운다고 아, 집에 가져왔다고 엄마한테 전화가지고. 저도 그런 적이 있는 게 저는 4살 때, 정확히 기억합니다. 4살 때 아파트 이 지하 거기서 형이랑 놀다가 새끼쥐를 발견합니다, 제가. 새끼쥐를 잡아서 집으로 갖고 가서. 어, 잡기가 쉽지 않은데? 새끼쥐는 움직임이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잡아서. 또 먹여. 꼬랭지를 달랑달랑 들고. 진짜 네. 이렇게 만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엄마, 나 쥐 잡았어. 이거 키울래. 이렇게 하자마자 어머니가 정말 기겁을 하셨죠. 그래서 아, 쥐는 키우면 안 되는 건가 보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저 옛날에 매미를 잡아서 집에서 키우겠다고 매미를 이만큼 잡아와서 나무 둥치랑 같이 가져온 적도 있었어요. 저, 아, 되게 겹치는 게 많으신데. 저, 왜, 저희도, 저희는 그 집에 일단 부모님이 그 화초들, 나무도 있고 막 이렇게 구태기, 많이 키우셨어요. 같은 거. 기르셨는데, 당연히 저도 이제 매미를 매미는 약간 입문이죠? 매미랑 전자리는 잡아서 그냥 단순한 마음에 붙여놓고 나무에 집에 있는 나무에 붙여놓고 잤어요 저는. 근데 아침에 아빠가 씩씩거리면서 저를 엄청 때리시는 거예요. 저 자고 있는 거예요. 왜 했는데 일어나니까 매미 그 붙여놓은 애들이 다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 아빠는 막 그게 어디서 나 보니까 막 나무에 막 매미가 근데 어떻게 아, 전적이 있으니까, 이제, 당연히. 그쵸, 저는 항상, 아, 저, 이 얘기도 해드려야겠고요. 저는 심지어 집에 사마귀가 알간 적이 두 번 있습니다. 사마귀 알은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 느낌. 저는 정말 그 아이들을. 오렌지 같잖아요, 귤. 그 아이들을 죽이는데 너무 슬펐어요. 누가 죽였어요? 제가 죽였죠. 어쩔 수가 없죠. 딱 방을 들어갔는데, 불을 딱 켰는데, 바닥에 한 200마리 정도 뭔가가 팍 엄청나게 보여서 뭐지 하고 딱 봤는데 그게 이제 새끼 사마귀가 알을 뚫고 나왔던 거죠. 근데 그 사마귀 그러면 그 알 낳은 사마귀는 어디에 있어요? 애초에 죽어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왜 여러분 아시죠? 나비 모양 채집통 빨갛고 초록색이고 뭐 제 그 빨간색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사마귀를 한 마리 큰 거를 잡아서 넣어놨었는데 그리고 이제 메뚜기를 한 마리씩 잡아서 넣어주고 그냥 이렇게 키우다가 어느 날 얘가 배가 엄청 빵빵한 애였는데 알을 까고 죽어있더라고요. 근데 뭐 알 까봤자 뭐 있겠거니 하고 그냥 그 죽은 사마귀는 버리고 그 채집통 알 붙어있는 채집통을 그냥 구석에다 넣어놨죠. 책상. 근데 이제 그 시즌이 거의 가을이니까 이제 겨울 넘어가면 아파트도 따뜻해지잖아요. 아이고. 그 열 때문에 근데 부활을 했나 봐요, 그게. 와. 그래서 그 F킬러로 이제 그 많은 사마귀를 죽이고. 그걸 이렇게 잡아서 밖에다 풀어주긴 좀 어려운데. 춥잖아요. 어차피 죽죠. 그래서. 와. 네, 패션 사진 하는 이동훈입니다. 지금 이거에 어디, 산으로 가고 있는 진짜 내셔널 지오그래픽 쪽에 뭔가 하면 되게 엄청난 열정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원래 생태 이런 데도 관심 많아서 제가 뭐 저번에도 김예술 씨한테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저도 텐트 하나 들고 메고 아마존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뭐 있어보고도 싶고 아무래도 그쪽에 정말 나중에 진출을 하신다면 추운 곳보다는 더운 곳이 더 관심이 가세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생물체들이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 그쵸 저는 약간 뭐지? 열대 우림? 이런 데를 좀 좋아해서 다큐도 항상 보고 그럼 지금 하시는 일과 좀 그 앞으로 찍고 싶은 사진의 방향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네요 그쵸 이거는 이제는 저는 이제 이게 패션 사진이라고는 하지만 커머셜이거든요 이게 상업 사진인데 이거는 이제 그냥 제 생계를 위해 돈벌이로 전락을 했죠 옛날에는 그래도 조금의 이 열정이 있었는데 패션 하면서 근데 지금은 그냥 돈 버는 수단으로 막 제가 좀 많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살면서 그 열정 페이 받고 살아온 기간이 길었다 보니까 다른 일들도 그렇겠지만 아무래도 다른 사진을 찍는 것보다는 패션 사진이나 컴퓨터 사진을 찍는 거는 사진에 관련된 일보다 사람들을 대하면서 받는 네. 스트레스도 많이 있을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제 위치가 그 어시스턴트였을 때 제일 밑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어시 중에서도 퍼스트가 있고 세컨이 있고 뭐 헤어 메이크업 오는 그분들의 어시스트들도 있고 근데 이제 정말 막내일 때는 너무 힘이 드는 게 좀 아 이 말은 아 괜찮을 것 같은데 약간 좀 무시를 많이 당하죠. 아무래도 왜냐면 근데 그 모든 분들이 그 과정을 다 거친 분들이어서 그냥 뭐 무시라기보다는 그냥 아예 무관심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저한테는 그 당사자한테는 되게 그죠 엄청 그렇거든요. 근데 뭐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정말 이 막내까지 막 다 케어를 해주실 필요도 없지만 지금 제 입장에서는 저라도 관심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다들 바쁜데 그 친구들까지 뭐 보이지도 않을 것이고 좀 뭐 하나 찍으면은 동원된 사람 수가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런 곳은 그쵸. 아무래도 보통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잡지 화보를 촬영을 한다 그러면 현장에 기자 기자 어시 포토 어시 둘 헤어 메이크업 그분들의 어시 조명인데 조명은 이제 보통 한국에서는 스튜디오에서 다 세팅이 돼 있는 포토그래퍼가 이게 좀 다른 건데 네. 한국만 딱 그런데 한국에서는 스튜디오도 다 포토그래퍼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왜 지금 여기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유명한 포토그래퍼들은 자기 사무실만 있지 스튜디오는 따로 없어요. 따로 없죠. 다 렌탈. 장비도 다 렌탈. 근데 한국은 포토가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좀 그래서 좀 힘들어요. 그게 문화 같은. 근데 그렇지 않은 분도 계세요? 없어요. 있어? 없나? 여태까지는 보신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보통은. 저희는 당연한 거예요. 이게 약간. 왜냐면 그래서 좀 처음에 이제 자기 스튜디오도 그러니까 스튜디오를 할 수 있는 자금이 없다 보니까 다들 처음에는 쉐어해서 쓰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아는 사람들 통해서 하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스튜디오 그러니까 뭐지 포토그래퍼로 활동하고 싶은 젊은 분들한테는 부담이 많겠네요. 그쵸. 저 근데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어시를 떼서 이제 독립을 하실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기준이 있어요? 독립을 할 수 있는? 일단은 뭐 기간 기본적으로 기간 그 기간 이게 어시라는 게 일도 배우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들을 아는 거거든요. 그 기간 동안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하면 이제 눈도장이라는 게 찍히잖아요. 그 클라이언트들이나 네. 에디터들한테도 그래서 거의 뭐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없는데 그리고 이제 그 사수 나의 사수 실장님 포토 실장님 포토그래퍼 이 실장님이 너 그 정도면 이제 독립할 때 됐다라고들 뭐 할 때가...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게 있으셔서 다 이건 너무 다르고 그리고 일단 포토그래퍼 되려면 또 거기서도 포트폴리오가 똑같이 필요한데 학교 갈 때처럼 그거 보고 이제 많이 결정하시기도 하시죠. 그걸 보고 제가 이제 개인 작업을 만약에 했다 그걸 이제 자기 사수였던 포토그래퍼한테 보여주면 포토그래퍼 보고 잘 찍었다 하면 그냥 이제 독립해도 되겠네 뭐 이런 식 그런 식 그리고 막 정해진 룰은 없고 네. 이런 얘기는 진짜 처음 듣는 저도 처음 들어요. 난 본인이 만약에 사진 찍고 싶으면 그냥 스튜디오 차려서 하는 거죠. 뭐 실력이야 어차피 그거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일이니까. 아니 뭐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일이 제가 하고 있는 일 따기가 힘들죠.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요새 뭐 일반인 화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던데 그런 분들은 뭐 그냥 차려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굳이 잡지 난 진짜 패션 하고 싶고 잡지 광고 하고 싶다 연예인 상대하는 근데 그냥 이렇게 차려갖고는 이쪽에 이렇게 도달하는 루트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사람 인맥 같은 거 중요한 거네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는 뭐 일이야 손에 익어버리니까 저는 진짜 별로 힘도 안 들었고 그때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인맥 쌓기 시작하는 거죠. 일하면서 한 3, 4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저희 1부 잠깐 마무리하고 숨 좀 돌리고 예, 뭐 그래야 될 것 같네요. 한 30분 지난 그럼 잠깐 있다가 저희 이번에 중간에 노래가 하나 들어가잖아요. 우리 게스트분이 좋아하시는 저희가 사실 어제 그 팟캐스트를 하기 전에 뭔가 좀 이번엔 대화 말고 좀 뭔가 새로운 새로운 형태의 사전 인터뷰? 사전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 베딩에 있는 노래방. 녹화 노래방을 갔죠. 가라오케를. 그래서 저희가 술 한잔 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아 무대의 장악력이 어마어마하셨어요. 마지막에 그 XFN의 위켄드. 저희가 심지어 그 곡을 몰랐는데도 거기에 너무 몰입이 돼서 맞아요. 저희 막 그 떼창을 했죠 같이. 그래서 오늘 중간 삽입곡은 이제 그 곡으로 95년도 뭐라고 하셨죠? 95년도 라스트 라이브로 네, 그 버전으로 좀 깔아주셨으면 독일어로는 보겠는데죠? 네,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부르시다가 막 하다가 아우프 더이치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당황해가지고 보케 이러면서 계속 익스야판의 호세 멘데를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스 야판의 보고했는데 들으셨고요. 역시 좋네요. 어제가 떠올라요. 저도 다시 한번 봐야겠어요, 저 영상을. 옛날 생각하면서. 네, 저희 이제 돌아왔는데 뭐 저희 김현술 씨가 질문하고 싶은 게 또 있으시다고 얘기 듣고 싶은 게 한 가지 정보를 입수했는데요. 네. 독일 유학생 네트워크에서 얼마 전에 뭐 사진 관련된 모임이 있었더라고요. 오, 그래요? 네. 성함은 보니까 동일 인물이셔서 동호동호회라고 동호동호회 그래서 사진 찍으러 가는 모임인 것 같아서 그게 이제 어떻게 지르시게 됐고 그거 뭐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어떤 생각으로 하고 계신지 뭐 그런 거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옛날에 제가 베를린에 있었을 때 없던 이 페이스북 페이지인가 그룹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뭐 네트워크 뭐 이런 커뮤니티. 네, 커뮤니티가 생겼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뭐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 뭐 도와주고 하는데 이상하게 동호회 개념의 모임이 축구 말고는 크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근데 뭐 자전거 동호회, 뭐 사진 동호회 이런 건 한국에 엄청 많은데 왜 없을까? 그래서 한번 해볼까? 왜냐면 저도 옛날에 제가 사진 찍으러 다니는 걸 좋아해서 혼자 다니면서 했지만 혼자 다니면 조금 뭐랄까 위축되는 게 또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게 아시아인이고 하고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것 자체도 좀 어떻게 보면 불안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다 같이 좋은 곳 공유하면서 뭐 걸어 다니기 좋잖아요. 네. 운동도 되고 맨날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보다 나와라 사진 찍으러 가자 날씨도 좋은데 사실 혼자 작업하는 시간 더 많으니까 그쵸. 혼자 작업해서 보는 건 혼자서 하면 되지만 그쵸. 또 다 같이 하면 또 그만 또 재미가 그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글을 올려봤었는데 첫 모임을 저희가 한번 가졌었는데 네. 7분 모임이더라고요. 7분 모여서 조금 재미는 있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머쓱머쓱하고 네. 어색어색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 이거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앞으로 더 크게 더 재밌게 한번 해보자 해갖고 동호회라고 동호회입니다. 첫 출사를 어디로 가셨어요? 저희 바르샤워 스트라세 네, 바르샤워 스트라세 거기 일단 해서 코티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안 멀었어요. 그쵸. 솔직히 저가 생각할 때 베를린은 언덕이 없잖아요. 일단 평지죠. 걷기 정말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지하철역 10개까지는 하루에 그냥 걸어 다녀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같이 모여서 그냥 코스만 정해줘 놓고 알아서 찍으면서 네, 네, 다니는 네, 네, 그런 자율적으로 뭐 디프리는 없나요? 원래 디프리까지 다 생각을 했었지만 네. 그 아직까지는 좀 추웠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날씨 풀렸으니까 공원에서 뭐 맥주도 먹고 되면은 고기도 구워 먹고 그냥 소풍 가듯이. 네. 정말 그냥 뭐 사진 동호회라고 해서 사진이 주가 아니고 그냥 진짜 그냥 친목 모임 그런 것처럼 좋은 취미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은 취미 모여서 재밌는 시간 보내자라는 취지로 일단은 만들었는데 네 뭐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기대요. 또 홍보도 있으니까 또 얼마나 그 반응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한번 저도 되게 건강한 취미 공유 모임이라고 들었는데 그거 뭐 사진 뭐 네. 몰라도 상관없잖아요. 그쵸. 자기 그냥 집에 있는 뭐 디카든 핸드폰 사진 그냥 네, 가지고 와서 맞아. 그냥 같이 뭐 네, 돌아다니고 네, 네, 네. 뭐. 그쵸 그쵸. 카메라 없어도 좋아요. 네. 그냥 핸드폰 있으시니까 왜 그래도 본인이 여기 멀리 베를린까지 왔는데 좀 재밌는 곳이 많으니까 다니면서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곳곳에 좋은 지역들을 좀 많이 각자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서 그것도 좀 그런 거 공유만 잘 돼도 맞아. 뭐 산책 코스도 만들고 재밌을 거 바람 쐬러도 가고 좋겠네요. 저도 관심 있습니다. 가입하시죠. 제가 그 사실을 듣고 사실 저희가 이제 이건 먼저 여쭤봤었잖아요. 네. 이런 거 이제 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 이번에 벼룩시장 가서 카메라를 하나 장만했거든요. 이제 필름 카메라 저도 계속 찍어보고 싶다 생각만 하다가 제가 재작년인가 한국 갔을 때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찍어주시던 필름 카메라를 가져왔는데 여기서 이제 그냥 놔두고 안 찍어보다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게 가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 사야겠다 해서 벼룩시장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상태 아주 좋고 그러니까 저도 저번에 갔을 때는 저도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사고 싶었는데 이제 그 사는 방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기 DM이라고 하는 그 약간 생필품 파는데 거기 가면 일회용 카메라 있더라고요. 아 좋죠. 네, 그거 거의 중학교 수학여행 때, 초등학교 때 쓰고 안 썼던 건데 네, 그거 사서 막 돌아다녔어요. 그게 얼마죠? 그게 한 4.9유로? 5유로? 그러면은 정도? 그게 오히려 필름 아니다? 그래도 네. 그래도 카메라 있는 게 저렴해. 카메라 있는 게 저렴해. 장기적으로 네, 그렇죠. 네. 필름만 사면 되니까 그럼 이제 급하게 네. 또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름대로의 네, 그게 맛이 있기 때문에 좋아요. 그것도 가끔씩 저희도 실제로도 화보 할 때 일부러 쓸 때도 있어요. 아, 그런 느낌을 주는. 네, 네, 네. 워낙 뭐 패션이라는 것 자체가 정해진 룰이 없다 보니까 뭐 그렇죠. 그래서 모두 저는 뭐 그런 카메라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부담 없이 참여를 하시고 그러면 이거 가입하려면 뭐 페이스북에 동호동호에 치면 나오는 건가요? 네. 동호동호회. 아, 네. 제가 대장이기 때문에 제 이름을 좀 남겨봤어요. 이거 좀 오랜 세월이 흘렀을 때 베를린에 20년 뒤에도 동호동공회가 남았으면 좋겠는 바람도 있고 아. 뭔가 좀 뿌듯할 것 같아서. 근데 그 이제 얼마 뒤에 가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가시기 전까지 그거를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좀 부족하진 않나. 부족하죠. 저도 여기 온 게 물론 뭐 베를린을 정말 그리워해서 온 것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의 좀 개인 작업 겸 온 거라서 안 그래도 좀 정신이 없었는데 이 책임감이라는 게 좀 네. 되게 무겁더라고요, 좀. 네. 근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또 여기서 좋은 인연 만들면 그게 또 이어지고 이어지고 하니까. 네, 맞아요. 그래도 그런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막 독립을 해서 시작을 이제 본인 이름 걸고 하는 이제 첫 단추? 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아무리 여기가 좋긴 하지만 그것도 그쵸. 읽어놓은 걸 놓고 온다는 것도 좀 부담이 되실 거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저는 지금 근데 여기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저는 일단 베를린에서 살고 싶어요. 소문에 의하면 한 80% 정도 이미 마음을 잡고 아, 네. 벌써 거기까지 소문이 갔나요? 큰일 났네 이거. 나머지 20%는 이제 한국에서 그래도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그동안 고생했던 경험, 그 경력들, 그리고 부모님을 이제 항상 지원해 주셨는데, 이제 제가 호강시켜 드릴 그건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올 때도 솔직히 부모님들한테는 제가 좀 더 이기적으로 살겠습니다. 대신 이제 그 뒤에 더 크게 성공을 해서 호강시켜 드릴게요라는 전제하에 온 건데 모르겠어요 아직. 그래서 베를린에서 성공하면 되죠. 될라나? 되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지. 네. 저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살든가 건강하게 사지 멀쩡하고 정신 떡대기 박혀 있고 이런 게 제일 좋지. 왜 이렇게 갑자기 뭔가 분위기가 가라앉았는데요. 베를린에 굳이 다른 곳도 가본 도시나 뭐 나라가 뭐 있으실 텐데 베를린이 네. 특히 마음에 드는 이유가 있다면 일단은 이만큼 장기간 있었던 외국은 여기가 처음이기도 하고 뭐 저 일할 때 출장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네. 출장을 아프리카 빼고 남미 빼고는 다 가본 것 같은데 물론 뭐 외국, 해외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더 디테일하게 경험을 했었던 곳이 여기밖에 없고 그리고 그 저랑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베를린 뭔가 좀 네. 뭐 굳이 설명하려면 좀 많겠지만 어쨌든 그 느낌이라는 게 또 중요한 거니까 내가 맞다고 이제 느끼면 사실 그걸로 충분한 거죠. 근데 이렇게만 얘기돼도 사실 공감하실 분들은 많지 않을까요? 그럼요. 뭐 지금 요즘에 한국 분들도 많이 넘어오시고 이런 거를 말로 표현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신가요 혹시? 굳이 말로 표현하는 거 아닐까요? 애써서? 네. 약간 그런 부분을 공유할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근데 뭐 일단은 저는 이런 생각 하다가 이게 가능한 기본적인 이유를 누가 저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물가가 싸다는 거가 일단은 전제가 무조건 돼 있는 것 같다. 근데 살만하니까 그렇잖아요. 뭐 런던 뭐 다른 도시도 그쵸. 좋긴 한데 물가 비싸면 일단은 산다는 생각조차가 비현실적이니까 근데 여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데다가 뭐 여러 문화권들이 잘 섞여 있는 도시고 이제가는 좀 덜하죠. 다른 도시보다. 물론 베를린도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또 각자 좋아하는 취향에 맞게 그 거주지 정해서 이렇게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놀러 다니시는 것도. 그런 면에서 어떤 부분이 좋으세요? 베를린에서 그 문화 어떤적인 부분에서 특별히 뭐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드린 말씀이 없고요. 그냥 이 생활하는 것 자체. 사는 것 자체가 뭐 굳이 뭐 예술가의 도시 무슨 이런 저는 그런 거 아예 모르겠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좋은데 이유 없듯이 너무 좋아서 이거를 아,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진짜 그쵸 뭐 구체적으로 뭐 얘기를 뭐 굳이 하라 그러면 뭐 전시가 많다 뭐 예술 할 지망생이 많다 뭐 이런 것들이 많지만 사실 지낸 사람들 만나면서 가장 여기 있는 게 지금 너무 좋다 너무 오늘 하루가 너무 기뻐 너무 완벽해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어디 그냥 강가 걸어가다가 뭐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뭐 앉아서 뭐 맥주 하나 먹고 그냥 그게 그냥 물 흐르듯이 그게 딱 되는 그런 순간을 느낄 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저는 딱 하나 있네요. 크로와상이랑 카푸치노 시켜서 딱 그 먹으면서 날씨 좋은 날 혹은 비 오는 날도 좋고 네, 비 오는 날도 좋아요. 그때 그냥 딱 보는데 밖에 그냥 창가 보고 있을 때 아 유럽에 있구나 그냥 그런 느낌 그냥 맞아요. 그 찰나 되게 좋은 거예요. 그냥 딱 순간 그거 말고 근데 또 이거는 또 이런 면이 있지만 또 가끔 뭐 한식 먹고 싶을 때는 또 뭐 한국 생각도 나고 맞아요. 근데 이게 오락가락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올해 살았던 한국 떠올려 보면서 네. 계속 뭐 그때 삶이랑 지금 삶이랑 비교도 해보고 계속 내가 지금 이 시간이 이만큼 지났는데 지금은 내가 어느 부분에서 좀 변화가 있었고 뭐 어떤 부분에서 만족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한 둘씩 이렇게 세상 깨닫는 부분들이 생기면은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변화되어 가는 느낌들. 저는 또 딴 데로 갔나요? 뭐 좋아요. 네. 그런 면에서 아까 그 말씀하신 맥락이 그냥 사는 게 생활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그런 부분이라고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조금씩 부가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예술가들이 많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고 하면서 뭐 좀 뭐라고 할까 다양한 예술을 접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쉬운 이게 들어 이제 부가적으로는 있는 거지. 저는 그냥 저 옛날에는 진짜 6시간씩 걸어 다녔는데 베를린에서 그게 그냥 좋은 거예요. 힘든데도 좋은 그게 다 뭐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여기 와서 이제 뭐 미술 쪽으로 순수 미술 쪽으로 많잖아요. 작업물들이 그래서 볼 때도 많고 처음에는 그런 거 신기해서 막 돌아다녔는데 왜 배고플 때는 뭐 먹어도 맛있는데 이게 또 너무 배부를 때는 음식들이 있어도 별로 먹고 싶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처음에는 막 이것저것 주워 먹다가 보러 다니다가 좀 지나니까 그냥 좀 무뎌지고 그런 부분에서 그런 면도 좀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아, 좀 익숙해져 간다라는 게 한편으로는 뭐 이제 새로운 것들이 조금 점점 적어지는 것들도 조금씩 생기면서 그런 면에서 더 뭐가요? 그런 것도 있다 이런 느낌. 제가 좀 요즘에 약간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그런 지금은 특히 지금 뭐 저희들 뭐 20, 30대 분들은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지만 왜 뭐 이걸 했으면 그 다음엔 저걸 해야 되고 이 나이에는 저걸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정해진 것들이 되게 많고 자기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옆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뭐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확실히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하고는 한국인을 만나도 그렇고 한국인이 아닌 사람 만나도 그렇고 또 뭐해? 그냥 난 뭘 해? 그러면 그래? 그냥 그러고 말잖아요. 하던 거 말던 거. 왜 네가 너는 왜 그걸 하니? 너는 이걸 했으면 뭐 학교를 졸업했으면 뭐 왜 취직을 안 하니? 아무도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하는 것 같다. 네, 그냥 그렇구나. 그런 것들이 좀 사람을 덜 쪼잖아요. 그런에서 오는 평화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개인주의라고 해서 약간 이기주의가 아니라 그냥 개인을 존중하는. 네. 사실 각자 자기만 잘 신경 쓰면서 살면 좋잖아요. 그러면서 그쵸, 이제 뭐 여가 시간 같이 이렇게 취미 생활 공유하고 대화하고 각자 생각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근데 그거는 뭐 지금 뭐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몇 년 차 올해 여기 계셨던 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은 확실히 대화의 폭도 좀 뭔가 하다 보면 넓어지는 것 같고 깊어지고 이래서 대화에 몰입을 하는 순간들이 많아진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람도 재밌고 나랑 다른 분야에 있던 사람이라도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하지 그 사람이 뭐 하는지. 근데 한국은 일단 일을 어떤 일을 하는 분이든 간에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기니까 그 풀 밖에 있는 사람 만나기조차 어렵잖아요 좀. 여기는 좀 시간도 많고 다들 그냥 거기도 그거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인구 밀도가 서울은 아니 서울 기준으로 또 시이고 사니까 맞아요. 이게 또 지방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또 바글바글하고 한정이 돼 있어갖고 그런 면에서 뭐 근데 뭐 저번에 그 얘기를 하셨었나 그 여기서 계시다가 한국 돌아갔을 때 네. 몇 개월 지나니까 또 한국 생활에 적응 바로 하셨다고 그렇죠 그게 정말 무서운 거 같아요 그렇지 내가 여기서 한 20년 살았지 와 이게 정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독일이랑 한국이랑 여기서 약간 이제 슬로우 라이프로 지냈다면 한국에서는 정말 초고속 진짜 빠르잖아요 지금 뭐 인터넷도 기가 네. 인터넷인데 5G죠 5G 5G 예? 진짜 한 3개월 지나니까 그냥 원래의 한국 사람이었던 저로 돼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그냥 계속 별의 생각을 했던 것 뿐이고. 이게, 예. 이게 자기가 그래도 주변 환경 영향을 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서 아무리 내가 스스로 뭐 스케줄을 짜고 뭘 하고 한다고 해도 그게 잘 안 지켜지는 마당에 또 이제 주변 환경 사람들이 좀 아까 뭐 그런 얘기도 나왔죠. 뭐 눈치 본다, 뭐 눈치 안 본다 이런 얘기 했는데 내가 눈치를 안 보더라도 주변에서 그런 기류들이 있으면은 그렇죠. 예, 또 본의 아니게 또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도 생기는 거 완전히 신경 안 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 재작년에 한국 들어갔을 때 이제 공항 딱 내려서 저도 그땐 1년 만에 간 거라서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 기가 다른 거예요. 그 안테나라 그냥 한국 사람이 단순히 많은 게 아니라 그 사람에서 나오는 그 기운들이 확 달라가지고 긴장이 조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마 전에 저 이렇게 친한 분이 여기 방문하셨잖아요. 그래서 같이 알렉산더 쪽에서 쪼 쪽으로 오는 100번 버스를 탔어요. 쪼가 종점이잖아요. 저희가 2층에 앉아 있었는데 버스가 설 때까지 웬만해서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왜 아무도 안 일어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순간이 아니라 그 다음 날쯤에야 아 그래서 물어본 나한테 그렇게 말했구나라는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아 한국에는 내리기 전에 진짜 일어나잖아요. 그걸 아예 완전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독일에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간 다른 분한테 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너는 공항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정말 힘들 거라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가끔 그런데 미리 문 앞에 서 있을 때도 있는. 아니 뭐 그럴 때도 있는데 그거가 이상하다 안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그게 그냥, 있는 거겠죠 아마. 옛날에 저 오바마 씨 나올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었나요? 독일 싫다고 했을 때? 네, 독일 싫다는 얘기 하다가 결국에는 그래도 살만해요 이렇게 끝냈었잖아요 그때. 살만하다. 저도 네네네. 그, 네. 아니야 그때 저 없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 한 두 번 넘게 들었거든요. 아 근데 뭐 오바마 씨 뭐 활약도 못 하고. 아유 오바마 씨는 네. 그냥 속빙 강정이에요. 처음에 인트로만 되게 재밌었어요. 아 인트로에서 무슨 내용? 뭐, 안녕하세요, 뭐 오바마입니다. 아, 음흉하게 인사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보셔야겠어요. 네, 그러도록 합시다. 그 양반은 주제 자체가 일단 좀 센 거. 아 저희가 그때 이제 야심차게 사실은 19금 방송을 하고 싶었는데 리서치가 좀 덜 돼서 그 못했잖아요. 네. 어떻게 그런 주제에 관심 있으신지. 굉장히 19금에 강하시다는 소문이 있어요. 소문이 되게 많으시네요. 그렇죠. 19금에 이제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음담패설 분야도 있고. 음담패설. 주 종목이 어딘가요? 음담패설이요? 음담패설도 그렇고 저는 욕설? 욕도 잘 하고요. 굉장히. 네. 다 잘해요. 뭐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세요.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뭐 리드해 주시죠. 제가요? 네. 뭐 어떤 걸 바라시는 건가요? 아니 바라는 건 아니고요. 왠지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아까 패티시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아, 그 제 개인적인 주제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그럼 여기 지금, 아,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리서치 주제인데요? 제가 갑자기 얘기를 할까요? 네. 아, 네네. 네, 아, 좋죠. 패티시? 예. 네. 무토, 약간. 저는. 네. 거미 땅 같은 여자? 아니요. 아, 죄송합니다. 일단. 집 있는 여자? 저는 일단 가슴이 큰 여자보다는 작은 여자가 좋고요. 다리를 먼저 봅니다. 거기에 만약에 거미 같은 다리? 그 거미 같은 다리는 너무 그렇고 원래는 학다리를 좀 좋아하긴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전문 용어인데 데니아라는 표현을 아시나요? 그게 뭐예요? 그 뭐예요? 스타킹의 그렇죠. 그 조밀도를 나타내는 말이죠. 15 데니아 정도의 스타킹을 그 정도면 다를... 어디죠? 어디래? 정신 차리시고요. 적당히 비추는 스타킹을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완전 검은 스타킹보다 네. 이게 딱 신었을 때 안에 살짝 비치는 저는 환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남성분들 보면은 약간 반투명 스타킹 파가 있고 레깅스 파가 있거든요. 좀 저는, 반투명 스타킹 파인 거잖아요. 저는 레깅스도 다... 좋아요. 아, 레깅스도 좋아요. 사이즈가 좋으신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거? 아니, 그냥 다 좋은데, 두껍지만 않으면 좋은 것 같아요. 얇은 게 좋다. 아, 예. 얇은 게 좋습니다. 얇은 게 좋고. 네. 조금 더 깊게 들어가실 수 있어요? 저 잠깐 막간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네. 패션 쪽에 일을 하면, 네. 그런 한국 기준의 어떤 정석 같은 미녀들 많이 보게 될 거 아니에요, 네, 아무래도. 네. 근데 이제 그냥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분들을 많이 접하는 사람들은, 네. 그런, 분들의 너무 질리거나 아니면 아예 눈이 너무 높아지거나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떠세요? 저는 정말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인데 예쁜 여자가 좋아요. 근데 그 본 근데 그게 되게 근데 사실 주관적인데 연예인들을 볼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TV에서 아 TV에서 네, 보지만 네, 네, 실제로 네. 근데 촬영하시면서 많이 봤으니까 네, 네, 네. 이제 예쁜 여자들을 많이 봤으니까 이제 그 네. 기준이라는 게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높을 수도 네.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예쁘다고 말하시는 게 저희가 연예인 중에 뭐 이상형 연예인 중에 이상형 누구야? 이러는 얘기를 이제 보통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다소 현실적으로 그게 와 있는 상태라면 예쁘다는 기준도 조금. 근데 그게 예쁘다는 난 예쁜 사람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 게 난 못생긴 사람이 좋아라고 말한 사람은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가 이상형과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평생을 함께 하고 싶은 여자가 있고 순간을 함께 하고 싶은 여자가 있어. 그러면 저는 근데 이 비중이 순간을 함께 하고 싶은 여자를 생각할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이 잦다. 왜냐면 제가 이제 결혼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서 뭐 내 배우자 뭐 이런 개념보다 저는 늘 항상 그렇다고 해서 뭐 여성분들을 쉽게 생각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제가 굳이 근데 이제 만약에 표현을 하자면 논다고 하면 같이 논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제가 원하는 여성상들의 기준이 조금은 높을 수도 있다. 제 주제에 그렇죠. 이거 괜찮을까요? 이건 되게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하시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이건 되게 이렇게 막 특이한 얘기가 또 막 제 사진이 떠돌아다니면서 네가 뭔데 그러진 않아 그 정도로 아 근데 사람이 뭔가를 바란다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게 뭐 동욱 씨께서 원하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마음이 맞아서 이제 또 순간을 즐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저 여기 오기 전에 이태원 맨날 갔어요. 아 순간순간이 잦으신 분이라서. 그래도 매력이 있으시니까 그 순간도 즐기시는. 그러니까 통하고 먹히는 게. 여기는 뭐 어떠세요? 그 순간을 즐기기에 적합한 환경인가요? 여기 오히려 한국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저도 사실 이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한데. 쉽다? 그러니까 쉽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뭐 이 정도인가요? 굳이 막지 않는다.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너무 오픈돼 있다. 오픈도 돼 있고 레이더만 서로 외로움이 너무 커요. 아. 그래서 증폭될 수 있고 위험할 수 있죠. 그런 건데. 위험하죠. 약간 그 평정심이 없으니까. 그렇죠. 학업을 위해서 오신 분들도 이 여파로 인해서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거고. 근데 젊은데요. 뭐 선택은 본인. 네. 누가 거.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죠. 그렇죠. 네. 왜 이렇게 근데 이게 19금이라고 하기엔 좀 뭔가 좀 교육적이다. 예. 그래. 예. 뭐 어느 정도까지 제가 아니면은 그 해야 될지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그 그동안 뭐 직접 하셨던 아니면은 그 음담패설을 같이 나누는 친구들이랑 네. 나눴던 얘기 중에 이건 정말 수위가 장난 아니었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아, 그거는 말 못하지. 아, 아 그래요? 그거는 뭐 한 50금 되나요? 그거는 큰일 나. 아, 큰일 나요. 50금. 그거는 지금도 전 아마 바로 쇠고랑 쳐고 잡혀갈 수도 있어요. 진짜요? 알았어요, 네. 그러면 그 신변보호를 사람의 위해서. 상상이란 그렇죠. 19금 이게 좀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이렇게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있는 상태고 그러면 가벼운 말로는 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아, 제가 좀 어디서 네. 어디까지를 지켜야 될지 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도 이제 수위를 좀 적당하게 19금이 아니고 50금이네요 그냥 얘기 나온 김에 또 저는 그냥 질러본 건데 생각해보니까 좀 많이 간 것 같고 아니요 근데 좋아요 저 나중에 이 주제로 아 아예 편 특집을 난조의 근데 특집. 지금 엔조씨가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특집이긴 다 하잖아요 옛날에 이제 제가 성문화 특집 제대로 해야 되니까 네, 막 저 그날 하루 빠졌다고 막 욕으로 시작하고 막 오늘 다 깽판 치겠다고 해놓고 좀 수위도 낮고 조사를 좀 못했으니까 네?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솔직히 그 인트로 때 굉장히 기대를 하고 아, 들었는데 뭐 수위도 뭐 재미없었어 거기서 거기고 게스트 타십니다 근데 일단...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이 없으세요, 우메이신? 아니, 잘 듣고 있습니다. 아까 패티씨 얘기를 하시니까 우메이씨가 패티씨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인간이 그렇다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따라기보다는 그냥 존중한다. 아이, 존중. 그거는 아닙니다. 저도 있어요. 아이, 왜 그거를 왜 근데 그게, 없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특별함이 없다. 그게 뭐 다 있는 건데. 특별한 건 뭐죠? 그냥 특별하다라는 거는 패티시 하면 그러니까 뭐로 생각하고 계신 거죠? 이 옛날에 이제 야동 사이트가 패티시라는 코너가 있으면 누르게 되면 휘황찬란 하잖아요 범접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많죠 솔직히 얘기하면 많아요 근데 많죠. 저는 이제 그거 기준에서 얘기한 거고 이제 지금 질문했을 때 패티시는 그냥 어느 부분을 좋아하는지 사람을 볼 때 어디를 먼저 보는지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거는 제 기준에서 패티시가 아니거든요 그래요 저도 약간 그런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위가 이게 그래서 올려보려고 노력했던 건데 너무 극단적이어서 빌려보려고 노력 제가 또 책임감 없는 질문 잘하거든요 그럼 김예슬씨는? 아 저요? 네. 저 목 어깨선 이쁜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기준은 패티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거랑 똑같은 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그런 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예쁜 목선이 예쁜 여자 정확히 없는 거 같아요 예쁘면 당연히 좋지 패티시라는 단어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좀 중요한 저는 근데 아까 그 사실 이 아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동호씨가 데니아요? 정확해요 저도 뭐뭐 아 이제 네. 파스트 투 비어 뭐라고요? 아, 요즘 아주 독일어가 너무 유창해지셨어요. 엄청 굉장하죠. 안파센 합니다. 저도 되게 공감했어요, 방금. 그렇군요. 그렇죠. 씻는 것도 좋아하고. 아, 그건 정말 미쳐버립니다. 그때는, 뭐랄까. 그녀의 소중한 그. 팬티스타킹? 아니, 더 소중한 그 부위가 네. 어떻게 되든 신경도 안 쓴 것 같아요. 그 순간만큼. 그 이 찢을 때는. 아, 이게 나왔네. 이게 나왔네.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제가 스타킹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선물로 그 행위를 할 때도 네. 입고 있는 걸 좋아해서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일단 모든 옷을 탈의를 하겠죠? 예. 속옷까지? 예. 응, 팬티 스타킹만 다시 입힙니다. 그 찢죠? 그럼, 어이구. 환장하는 거네. 아우, 난리 납니다. 저는 그러면, 뾰로롱. 15데니아를 막, 한 자리 쓸었다, 이런 정도로 되잖아. 근데 그 15데니아라는 표현이 스타킹을 살 때 원래 거기 표시가 되어 있는. 네, 표시가 되어 있어요. 15데니아가 근데 아마 없을 거예요. 제일 낮은 게 20인가 30인가로 맞나? 아닌가? 15데니아. 아, 그럼 몇십 수 이런 것처럼? 네, 약간 그런 개념이죠. 맞아요. 네. 아, 뭔가 작업의 그 방향을 15데니아 이런 그 느낌으로 가는 것. 갑자기 떠올라가. 생각도 많이 했는데. 렌즈에다가 15데니아. 그거에 따라서 이제 좀. 그걸로 세상을 보는 거죠. 15단위에 되게 통일 세상을 보는 그 거예요. 동호 씨께서 그 안으로, 스타킹 안으로 들어가서 보는 거죠. 발상의 전환이네요. 15데니아로 보는 세상. 밖에 있었어. 아니요, 저는 모든 물건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보하셔. 아마, 아, 진짜 저는 옛날에 이제 한국에 있을 때도 농담 삼아서 많이 얘기한 건데 여자친구들한테 만약에 제 뇌에 USB를 꽂아서 이 데이터를 이 너희들한테 꽂았다 공유할 수 있다 한다면 너는 분명히 나를 개새끼라고 할 거다. 저는 항상 안 꽂아도 꽂아도 그렇기도 한데 꽂아도 늘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렇다고 뭐 이게 요새 좀 이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제가 이렇게 계속 그러는 건데 뭐 잠재적 범죄니 뭐 그러다 보니까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닌데 아니겠죠. 안 하죠. 근데 이제 합의되지 않은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거랑 합의된 연인들끼리나 뭐 남녀간 뭐 남남 연녀간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해도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이유는 없죠. 결론은 15데니아는 찢는 용이다. 아 그럼요. 항상 편의점 가면 있으니까 다들 3,000원이면 사요. 3,000원은 행복이네요. 그럼 직접 그 찢은 건 직접 그래서 사주시고 그러신가요? 아니요. 근데 뭐 계속 그렇게 입고 오신 여성분 중에 뭐 찢었어요. 네. 찢었는데 사네. 굳이 뭐 안 사줘도 다시 입고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아. 찢는 걸 뭐 그럼요. 저 한 가지 상상을 해봤는데요. 네. 다음에 만났어요. 네. 근데 그 찢은 걸 입고 오면 어때요? 아, 그러면 제가 처음으로 말이 막히셨어. 그러면 곤란할 것 같아요. 아, 곤란해. 아, 그럼 안 되죠. 그럼 또 하나 질문해봐도 돼요? 네. 그거를 이렇게 다시 메워서 왔어요. 그러면 정말 저는 제가 진짜 돈 걷어서 그분 도와줄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분도 그게 취미인 거예요. 아 저는 네. 그 흔적 그때 저가 약간 그런 변형된 거 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 별로 안 좋아. 딱 오늘 찢었어. 그럼 그건 끝입니다. 찢고 싶네요 지금도. 재밌는 얘기였죠? 아, 나 중간에 무슨 뭐 질문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너무 데니아 얘기에 빠져가지고 까먹었네. 지금 그 생각에 빠지셔서 계속 자꾸 눈이 하늘 쪽으로 오, 입맛도 다시 식어. 아유 이 주제로 만약에 나중에 저 있는 동안 다시 하신다고 하시면 뭐 더블 게스트여도 상관없잖아요. 네. 아 커플 만들어 오시게요? 아니요. 아니 다른 분이랑 아, 같이 만약에 게스트가 아빠, 말씀하신 뭐 오바마 씨, 아, 예, 예. 뭐, 예, 예. 저도 같이 불러주시면. 그때는 이제 근데 그거 우리 얘기했던 건 패티시 특집은 아니고 이제 성문화나 뭐 성문화. 도배 성문화. 네. 아 아르테미스 같은. 네? 그게 뭐예요? 아르테미스? 아르테미스 신전? 그 그냥 뭐 여기서 합법이니까 네, 합법인 그런 뭐 스트립 약간 유흥을 위한 관광객들 유흥을 위한 공간이 있다고 들었어요. 조금 더 조사해서 네, 네. 알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집 근처입니다. 아 그래요? 네. 가보진 않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좀 방향을 좀 잡아서요. 저희가 계속 산행을 가고 있어요. 그래요? 저 사실 저기 약간 피곤하세요? 김혜수 씨가 해주신 걸 너무 많이 먹어서 조금 코마가 왔어요. 아, 제가 오늘 돈가스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마약 돈가스. 제가 분명히 이걸 녹음을 하고 먹기를 참 바랬는데. 아 그래요? 제가 뭘 많이 먹으면 머리가 제가 돌아가네요. 제가 앞으로 공약을 하나 했어요. 엔조이 씨가 저 이 MC 생활이 힘드시다고 저한테 이제 하소연을 많이 하세요. 이거는 이제 강압적으로 하는 거다. 네, 저는 이게 용병입니다, 용병.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돈도 넉넉지 않고. 그렇다고. 난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진 않았잖아요. 재능을 봤기 때문에 나는 같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저희가 쇼부를 본 게 녹화 한 건당 돈가스. 1 녹음 1 돈가스. 그래서 제가. 두 장씩. 네, 그건 제가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밥과 샐러드는 먹지 않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앞으로 이왕 이렇게 된 거. 게스트분들 초대할 때마다 돈가스로 나는 메뉴를 정해놓고 장사하셔도 되겠던데. 아 그래요? 네. 맛있었어. 어제 그 산 고기가 아주 좋았어. 네. 그래서 오늘 부드럽게 먹고 저 망치도 샀어요. 이거 때문에 원래 칼등으로 그 고기를 다졌었는데 이제 돈가스용 고기 망치 사서 망치로 고기 패니까 아우 부드럽고 부들부들하니. 근데 저 앞으로 네. 계시는 동안 네. 이제 오늘 제가 봤을 때 좀 성에 안 차게 끝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이. 그래서 네. 다음에 또 팟캐스트 녹음을 할 때 네네. 그때는 이제 또 다른 역할로 한번 참여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뭐 네. 저 불러주시면 뭐 네. 감사하죠. 어떻게 이제 남은 기간이 이제 한 달 반, 한 달 정도 되는데 네. 어떻게 이제 지낼 계획이세요? 아, 여기 베를린 왔으니 이건 꼭 해보고 싶었다. 꼭 해보고 싶었다 는 결국은 뭐 제가 온 이유인데 여기서 이제 개인 작업을 이제는 좀 더 힘을 줘서 준비를 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럴 때가 됐고 제가 한 달은 일단 한번 슥 한번 보자는 개념으로 있었다면 이제는 저는 개인 작업을 할 생각인데 여기에 이런 거 말씀드려도 되나 이거 어떤 거야? 같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혹시 작업? 어, 개인적으로 같이 공유도 하고 의견도 나도 그쵸 피드백도 받고 그래서 뭐 모델 섭외도 따로 할 거고 해서 이제 정말 화보처럼 촬영을 할 건데 뭐 옷이나 헤어 메이크업 이런데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좀 관심이 있고 뭐 이런 분이 계신다 만약에 계시면 저희가 그럼 이거 팟캐스트 올릴 때 거기에 따로 작성을 해드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뭐 동호 씨께서 이런 작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네, 같이 해보실 뭐 같이 관심 네, 있으신 뭐, 분들은 이쪽 메일로 네. 그런 거는 같이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동호 동호에도 같이 네 동호 동호에도 같이 감사합니다. 되게 왕성하게 그렇죠.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네. 적극적으로 상생이거든요. 네.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만간 네. 또 재밌는 주제 가지고 네. 또 얘기하는 네. 시간 가지고 저희 지금 2부도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렇죠. 뭐 어떻게 오랜만에 이제 마저 하지 못했는데 이 얘기는 그래도 내가 오늘 하고 가야겠다 네. 라든지 청취자분들께 한마디 그냥 힘든 거 아는데 모든 분들은 힘든 거 아는데 힘내러 가야겠다 힘 안 나거든요. 근데 그냥 그 힘든 거 즐겼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남 눈치 진짜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본인 스스로들이 다 잘 알아서 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저는 아유 뭐 제가 그럼 이런 갑자기 무거운 얘기를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걸 좀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많은 뭐 듣는 분들한테 뭐 그럴 깜냥이 되지도 않지만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냥 뭐 네. 재밌게 살라. 네. 즐기면서 눈치 보지 말고 네. 굳이 여기서 그럴 필요 없이 좋은 시간 잘 보내고 네. 실패 만약에 학교 안 돼서 저처럼 한국으로 소환을 당했다 한들 소환 네. 그래도 뭐 눈치 볼 필요 없이 이미 여기서 살았던 그 자체가 정말 좋은 경험이 됐을 것이고 남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 말은 진짜 꼭 해주고 싶었는데 정말 남는 건 있어요. 저도 실패를 해서 소환 당해서 한국에서 지냈지만 많은 시선들, 많은 뒷말들이 있었지만 제가 그거를 그냥 넘길 수 있었던 게 저만 알고 있는 그 이 독일 생활에서 얻은 게 있거든요. 설명은 안 돼요, 이것도. 그게 있으니까 이미 내공이라고 할까요? 내공. 네. 맞아요. 실패해도 뭐든 그냥 일단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젊은 있게. 주옥 같은 한 말씀 잘 들어. 15데니아. 15데니아. 타란툴라와 15데니아. 아, 오늘의 그 팟캐스트 제목인가요? 네, 타란툴라와 15데니아. 이건 편집, 짤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 이거는 잠깐만 다시. 아, 어쨌든. 네. 제목은 뭐, 고민해보고. 네네. 15데니아가 좋을지, 타란툴라가 좋을지. 고민해보고. 네. 네. 그럼 마무리 해주시죠. 네, 뭐, 김현수 씨나, 오늘 씨는 뭐 더 따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오늘 너무 즐겁게 대화를 해서 좋았습니다. 네, 저도 좀 듣는 게 재밌는. 네, 저는 사실 좀 더 제가 원래 이렇게 진중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가벼운 얘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 아. 그러니까 애초에 좀 아무래도 1부에서 과거 경험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는 차라리 뭐 진짜 저의 본 모습을. 뭐 애완 뭐 키우는 사람들 모인 거라든지 뭐뭐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특정하고 유치 찬란한 주제 같은 거 하나 딱 모아서 관련된 사람 한 두 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해도 그럴 때 한번 하면 오히려 또 진가를 발휘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대되는데요. 네. 앞으로 자주 봬요. 네, 자주 뵙고 자주 뵙겠습니다. 이번 체류가 끝나고도 아마 나중에 또 돌아오시지 않을까 하는 예감이 강하게 지금 들고 있는데 아까 뭐 80%라고 하셨잖아요. 아, MCC도 그러셨어요? 아니 그냥 아까 저 우노인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가끔 또 이제 팟캐스트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욕 봤습니다. 네. 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너무 좋은데 재밌게 노시기 바랍니다. 안녕. 안녕.